국력 덩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남조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양 대공 방어망을 찍은 위성 사진이 한 외국인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남조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 국군 당국의 대응 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장령과 군관 그리고 고위 공무원 25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이래 최대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북조선 소장에 해당하는 준장 5명 등 장령 13명과 대좌 9명, 중좌 1명 등 좌급 군관 10명, 그리고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에 대한 징계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입니다. 감사원은 대상자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총참모장에 해당하는 이상의 합참의장,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준선 합동작전본부장, 황원동 국방정보본부장,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합참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안함이 공격당한 지 49분 뒤에야 처음 보고를 받았던 이 의장의 행보에 의혹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과 김동식 이함대 사령관은 북조선 잠수정의 침투 및 공격에 대비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소홀하게 대응한 점,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은 전투기를 제시간에 백령도 상공에 출격시키지 않은 점, 장광일 국방정책실장과 류재승 정책기획관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 등이 교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민무력부에 해당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이 요청한 25명에 대한 징계 등은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로 미루어진 군 정기 인사와 맞물려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의장의 경질 여부는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편 인사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10일 감사 결과 발표 후 아직 검토가 덜 끝났다고 말한 만큼 징계 대상은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10일 중국을 겨냥해 천안함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중국 지도부의 발언에 고무됐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 요청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해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문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 듣고 배울 기회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10일 멀린 합참 의장의 발언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런 종류의 도발적 행동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조선에 전달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이 며칠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 대해 정확히 듣고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지난 8일 방문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친 대변인은 중국은 천 차관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안보리의 개인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대공방어망을 찍은 위성사진이 한 외국인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플레이맨이라는 가명의 이 외국인은 평양 인근 대공포의 위치 424곳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남조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그가 지난 8일 이를 전격 공개했다고 전하면서 평양은 대공포망이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하게 구성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조선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일반 주민도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든 위성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평양 인근의 대공포 중 14.5mm 대공포가 전체의 59%를 차지했습니다. 자료는 대공포가 배치된 위치를 평양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플레이맨은 발표에서 북위 37도 77분에서 39도 35분 사이와 동경 125도 25분에서 126도 25분 사이에 평양 지역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지대공 미사일을 제외한 대공포만 모두 424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세히 보면 100mm 11문, 57mm 49문, 37mm 114문, 14.5mm 250문 등 사용하지 않는 126개 대공포 기지를 포함한 550개의 대공시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위성사진에서 대공포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를 찾았던 경험과 2007년부터 북조선 기지를 분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 주변 대공포 위치를 확인했다며 전체 대공포의 80% 이상을 찾아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이에 대해 평양의 대공방어망은 지난해 9월 위성사진을 이용해 상세한 북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 미국인 커티스 멜빈이 밝힌 바 있으나 그 종류를 분류하고 공개한 것은 플레이맨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경일 씨, 최현미 씨, 그리고 임서성 씨와 김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8월 1일부터요, 평양에서 아리랑 집단 체조 공연을 재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예, 김정일 정권은 아리랑 공연으로 위안을 보러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리랑 공연에 동원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참 여기 남조선에서도 이 집단 체조를 하는가요, 김지혜 씨? 하죠. 뭐 마스 게임이라고 해서요.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그런 집단으로 체조하거나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에 나는 거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무렵에랑 전국체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악에 맞춰서 집단 군무를 하죠. 마스 아. 게임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네. 이제 학년별로 뭔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크 댄스나 체조 같은 거를 연습을 합니다. 북촌처럼 국가적인 이런 집단 체조를 하는 거예요? 정치성을 띄워가지고 정치성을 띄진 않고요. 그러니까 아. 주로 체육과 그다음에 어떤 정신 그리고 뭐 집단 그 말하자면 협동의 그런 의미를 좀 네, 그러니까 알고 뭐 학교 뭐 학교 단위로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겠죠. 네. 이제 북조선의 이제 집단 체조 하면은 아 전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김정일 정권을 이제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또 대회에 선전하는 이런 거로 이용을 하는데요. 집단 체조하면은 또 이제 그와 동반하게 배경대 여기서는 카드 섹션이라고 하죠. 네. 예, 네. 이 배경대가 또 그와 만만치 않은데요. 우선 북조선에서 살면서 특히 평양 지방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이 집단 체조를 다 참가해 왔는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최은미 씨도 평양에서 사셨으니까 집단 체조 참가하셨죠. 예. 이제 무슨 종목에 참가하셨나요? 저는 체육무용에 참가했었습니다. 예, 존경일 씨는요? 저는 이 권봉 가지고 이렇게 체육무용이나 갔죠. 예, 권봉 체조요. 예, 체조나 그래서 예. 갔습니다. 예, 저는 저 국방장에 참가했댔는데요. 뭐 총을 들고 나가서 뭐 참격수리 하고 예. 그 나갔는데 뭐 여름날 참 무덥잖아요. 그때 나가서 이제 그 군복을 입고 막 훈련을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아니고요. 근데 또 저희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배경대. 아, 예. 배경대는 예. 그 예. 정말 뭐 몇천 명이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오줌 싸라도 못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를 가지고 올라가 앉아있는데. 몇 시간 하는데요? 그 몇 시간이 아니지, 훈련이니까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요? 못 가죠. 밤 일어나요? 새벽 1시, 2시, 그때까지도 할 때.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이 차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움직일 짬이 없어요. 빠져서 한번 나갔다 오려면 시간이 보통 30분 내지 1시간이 걸려야 이제 화장실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나요? 밥은 다 이렇게 공급하죠. 가지고 와서 이제 우유하고 빵을 넣어놔주는데, 이제 대체로 집이 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뭐 변하니까 그 자리에서 마시고, 빵은 다 군사하는 거예요. 네. 예, 집에 가서 이제 굶주리는 가족들 주겠다고. 참 이러는데, 막 정말 눈에 생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생들, 뭐 일반 뭐 노동자들은 또 괜찮습니다. 뭐 그게 나가도 월급을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생, 학생들, 유치원생들 제일 걱정이에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 기간에 6개월 네. 동안을. 6개월이요? 예, 연습하는 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김정일이 나오는 그 행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농촌지원도 안 나가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하는데 보수는 안 주나요? 안 주죠. 아니, 보수 그냥 보수가. 공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6개월간 그 부려먹는 것처럼 그렇죠. 한 번 딱 이제 그 아리랑 공연 처음 그 시작할 때게 이제 100달러에 한한 상품을 줬어요. 네. 그 제일 이제 잘한 사람들은 이제 아리랑 텔레비라고 해가지고 천연색 텔레비전을 하나씩 줄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부엌 세트 이제 그 뭐 그릇들 뭐 이제 전기밥솥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세트로 줬고 그다음 이불 한 채씩 주고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동원된 데 비하면 그 텔레비전 한 대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참 묘한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국에서. 영국, 예. 예, 영국 감독이 이제 다큐멘터리 만드셨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 어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예. 말을 할, 그런 자막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무런 돈도 없이, 예. 그렇게 동원을 해서, 그 공연으로 과연,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조선이라면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만큼의 그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 절대 없죠. 예. 뭐 당장 폭동이 일어나고 정말 이거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거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 북한에서 보통 집단 체조 할 때 그 그러니까 고등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통 합니다. 그래서 네. 14살이나 15살. 네. 근데 한참 게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 먹는 게 제일 내가 하면서 보니까 제일